뉴스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지의 평강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평강촌을 막장 인생이라고 분단하는 것을 저희 노예 속한 동성교회 안두인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강촌에서 광부로 일해보는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탕광촌이라고 합니다.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깊은 불 속에 시커멓게 탕가루를 마시면서 일을 합니다. 탕가루가 있는 정신을 놓고 온몸에 땀이 뻘뻘한 것을 참으며 8시간의 중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탁하기가 그게 없어서 호흡할 때마다 탄후가루가 몸속에 들어가 허파에 쌓이게 되고 급기야는 폐가 이 탄후가루 때문에 굳어져서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규폐병이라는 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부는 일을 멈추게 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병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광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탕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는 분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요? 내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너도 나를 따라 탕광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를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계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그리고는 한참 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런 식입니다.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절규가 아들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절대로 광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힘써 만류하는 것이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들이 그 탕광촌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겁주려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광부였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단한 소망을 담아봅니다. 부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부원은 아픈 것이나 재난이나 불행에서 구조되는 것을 부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패색이 짙었다가 갑자기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승리하게 될 때도 부원 또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체장암 말기에 이런 것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체장암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치유가 일어나면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권투 선수가 경기 도중에 상대편 주먹을 맞고 링바닥에 들어 누워있는 복싱 선수를 향해 주심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 2, 그런데 막 식을 세려는 순간에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 그를 살렸다, 구원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그 권투 선수가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패배당할 뻔했는데 위기를 다운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될 때 구원받았다, 종이 그를 살렸다, 이런 사용을 합니다. 전쟁, 질병, 경기, 죽음 등 이런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났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이 말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궁극적인 불행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0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하시는 예수이시니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을 쓰는데 장래에 노하심, 진노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장래에 노하심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안에 아마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진노, 심판, 지옥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똑똑하다는 지성인들도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하며 싫어합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다, 이 사실을 극구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 있고 그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마치 이분의 말을 같으면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왜 소방차가 와야 되고 소방수가 필요합니까?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심판, 지옥, 장래의 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유치하다, 정말 유치해. 원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통하긴 하겠냐? 지옥이란 말조차 비웃고 관심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다라고 해서 지옥이 없거나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도 다 비웃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을 풀로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바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과 지옥의 던짐이 성경에는 너무 분명하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대부분 다 조각본을 보았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소절해서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본도 이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깊이 머리를 숙이고 턱을 보이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한 조각품이 그 소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이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만약에 그곳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그곳이 가지 않는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조용히 턱을 모이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테가 그 지옥문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은 슬픔의 도시요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여 희망을 갖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괜찮다, 평안을 외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입니다. 우리 오늘 권희 학생이 스바냐서 1장 1절 18절 읽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 여러분이 미리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올라오자마자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한참을 기다렸다. 어르신들이 잠깐 읽어라. 올라오니까 생각을 다 까먹었죠. 스바냐 1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만 주위에서 읽었으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환란과 고통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그 주님의 날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은 기쁨과 빛과 영광이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과 비유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편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의 날에 결코 행복한 날이 아니라 빛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날이 주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미가도 그랬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 달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의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장래 노아심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선지자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을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신 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듣기 싫어해도 거부해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식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 하십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어떻게 소용 하십니까? 지금은 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승진 형제한테 백승진 형제죠. 들은 이야기 한국 의사들과 미국 의사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뭐 여러분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한국 의사들은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 고칠만한 정도면 살 말을 하는데 쉬쉬하다. 그리고는 보호자들에게만 말을 한다. 그런데 미국 의사들은 그렇답니다. 환자를 불러놓고는 환자 앞에서 당신의 지금 병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5%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으로 준비하시오. 그렇게 먼저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루나 이틀 동안은 패닉 상태가 계속된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환자들은 그럼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준비를 한다. 근데 한국 의사들은 그분이 이제 복수가 차고 다 죽을 때 이때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한다. 대체로 그렇답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도 없죠. 마지막은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이 원치 않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아무런 동정도 없이 진노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분명히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있음을 명백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몸을 다 더럽혔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가 튀기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해왔습니다. 그날에는 그 주의 날에는 여러분을 궁휼히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날에는 공회를 베풀거나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발밑에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공격도 베풀지 않고 발밑에 짓밟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터져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피가 튀어서 그 옷을 더럽히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려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으나 잠시 참고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극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한 고통에는 아예 끝이 없습니다. 앞을 보면 끝없는 기간에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삼켜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가령 고통이 끝이 나거나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백만 년, 억만 년을 고통당했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지금 고통당해왔던 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긍휼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긍휼을 얻기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궁휼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시끄럽게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통받는 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마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비웃을 것이며 하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만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악과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은 많이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살 날도 긍휼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의 냉랭한 진노를 피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기억 젊은 날들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오늘이 기회의 날입니다.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여러분도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학생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다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싫어했으면 자기의 위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아들의 외침을 외면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지옥에서 밤낮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학생들 중에도 주님을 만나 왕의 왕 대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노인 여러분, 장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밖에 있으십니까? 지옥의 구덩이에 매달려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냉렬한 진노의 날을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나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의 날이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지게 찍어 그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너무 명백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혼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신장 결석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질 뻔했던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구원입니다. 태풍이 불어왔는데 피했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암말기였는데 치유받았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가난한데 이제는 부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는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인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혼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면 종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면 천국 갑니까?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무사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의 힘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웃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면 좋은 까다로움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께에 속아 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겸이하고 준성이하고 그 다음에 또 오목생 아들 이름이 뭐죠? 오늘이하고 아천이하고 있는 데서 한 번은 제가 묻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려고 갈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국 갈 수 있니?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잔심만만한데도 그렇습니다. 예! 다시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지금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야, 얘야, 너 왜 천국 왔니? 내가 너를 왜 천국 올 거라고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속았는데, 하나님 안에 그렇게 물으면 나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옆에 아이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는데, 우리 착하게 살았어요? 안 되겠어요? 안 훔쳤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아이가 가끔 엄마 아빠가 원래 한 번씩 되고 욕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많이 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드러난 죄를. 근데 그 아이도 벌써 머뭇머뭇거리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아이조차도 그런 대답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착하게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이 꼬맹이가 아는 것이죠. 사람은 선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세요. 다 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 기록된 바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다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으자 함께 우리 가게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강구가 되지 마십시오.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듯이 다른 건 몰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예수 중생의 내적 증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이 문 밖을 나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교회만 다녔던 분들, 교회 다니고 친구까지 줄 알았던 분들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숨을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남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다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1대1로 만나 대면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죄를 절대 용납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죄인에게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창세기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세우시고 중재자로 세우시고 나아가셔야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평화하며 그 주에 나는 평강과 빛의 날이며 진노와 노하심의 날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막아주실 방패이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